내가 정답은 이거니까 내 쇼 내 쇼 어때봐 내가 맞는 어때봐 세상 멋진 어때봐 이게 좋으니까 다 기분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정답은 이거니까 눈대 위 그 찬란한 조명 아래로 어깨 위 쏟아져 내리는 그 갈채 속에도 모두가 한 번쯤 꿈꾼 사당 대신까지도 이 짧은 3분 4분 그 안에 다 있다고 바로 여기다 내 쇼 내 쇼 어때봐 노래하네 어때봐 춤추는데 어때봐 너무 유명해서 다 미쳐들 보니까 내 쇼 내 쇼 멋있어서 다 울고 난리니까 너무 유명해서 다 미쳐들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다 울고 난리니까 쉽지는 않지만 숨이 차 말도 못할 때가 있어 네 맘이 원한 걸 쫓아 무거운 수트 벗어 벗어 모짜르트한 내빛에 그 속에 엄청난 얘기가 하나도 부럽지 않게 내가 다 보여줄게 잘 봐 내 쇼 내 쇼 어때봐 노래한 어때봐 춤추는 내 어때봐 너무 좋으니까 정답은 이거니까 내 쇼 내 쇼 어때봐 내가 만든 어때봐 세상 멋진 어때봐 이게 좋으니까 다 기분 좋으니까